저의 연말 영화는 미셸 공드리의 이터널 선샤인. 네. 원제는 이제 뭐 이터널 선샤인 오브 스파틀레스 마인드 뭐 이런 건데. 네. 그 DVD 막 서플먼트 보면 꼭 이걸 풀네임으로 하더라고요. 한국은 이터널 선샤인을 하고. 근데 이게 사실 시에서 따온 거잖아요. 이터널 선샤인 오브 네. 스파틀레스 네. 마인드라는 게. 영화에서도 언급이 되죠. 알렉산더 포프라는 시인의 그 시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 뭐 나중에 올리겠지만 저는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특히 이런 연애 관계 이런 거에 저는 이제 연애나 연애가 이제 저의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 되게 주요한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애를 할 때에 저의 밑바닥을 저는 알게 된다고 보거든요. 네. 뭐 그랬을 때 이제 맞아요. 그렇게 알게 됐을 때 그렇게 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뭐 네.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라거나 아까 잠깐 언급했던 뭐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그리고 500일의 썸머도 좀 최근에 저한테 그렇게 되긴 했지만 네. 거기서 이터널 선샤인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고 가장 크고 지금 제가 열몇 번을 봤는데도 이 영화가 구리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이 영화는 되게 딱 그 자리에 있고 내가 변하기에 이 영화만큼 좋은 영화가 사실 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마츠코는 탈락을 했어요. 아 이제 난 이 영화를 못 본다. 왜요? 마츠코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처음 보고 두 번째 보니까 이 영화 미심쩍기 시작을 하고 이 태도를 그 나카시마 테치아 감독이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이 좀 미심쩍은 거예요. 예전에 저랑 사석에서도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했었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보니까 와 못 보겠는 거야. 이 영화 완전 별로다. 라고 느껴져서 이 영화 이제 안 봐요. 그렇게 제가 나치야마 테치아 감독 영화를 이제 다 좀 안 보게 됐어요. 갈증도 전반적으로? 그렇고, 네, 갈증도 그렇고 살아남은 영화는 불량호주 모모코밖에 없죠. 어쨌든 근데 그랬을 때 저는 거의 매년 보거든요. 이터널 선샤인을. 네, 연말마다? 겨울 때만 생각이 나요. 이 영화 거의 겨울 배경도 확실히 겨울 위주죠. 네. 이 이미지 이터널 선샤인을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 쳤을 때 가장 나온 먼저 나온 이미지는 이제 뭐 꽁꽁 얼은 강에 누워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라거나 네. 눈으로 뒤덮인 바닷가를 뛰는 모습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네. 바닷가에 침대에만 덩그러니 있는 이런 좀 환상적인 장면들이잖아요. 실제로 개봉도 겨울에 했었나요? 그건 아니었던 첫 개봉은 같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아마 겨울에 하지 않았을까. 이 영화를 또, 흥행을 시키고 싶었다면은 여름에 개봉시키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영화를 처음에 이제 2004년에 이제 이 영화가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영화가 한국에 개봉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되게 어떤 연애를 하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 영화를 봤어요. 개봉 전에. 근데 너무 위로가 됐었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막 그 만났던 사람을 다 되게 지우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아,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게. 거를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싶다. 지워버리고 싶다. 근데 이런 영화가 있다는 거죠. 봤는데 아, 아니야. 그게 아닌 거야. 지운다고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개봉하고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 볼 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제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지워버리고 싶었던 제가 아, 지우는 게 답은 아니다. 만약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지웠어도 그 사람하고 다시 사랑에 빠졌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위로가 됐다가 그러다, 조금씩 바뀌는 거죠. 이 영화가. 또 다른 사람이 헤어졌다가 아니야 역시 지워야 돼 이랬다가 아니야. 되게 그래 아까 연애를 반출을 하게 되면서 이 영화를 또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또 어떤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가. 타인에 대한 관계가 깨지고 나서 나는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나한테 남았나. 이런 걸 좀 보게 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실제로 11월 5일 개봉했네요. 그러니까 재개봉이 11월 5일이네. 네, 얼마 전에 재개봉을 했었죠.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 영화를 필두로 재개봉 열풍이 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 처음 개봉했을 때 진짜 엄청 그 미셸 공드리 열풍이 일지 않았었나요? 네, 근데 재개봉하면서 전 알게 된 건데 당시에 흥행이 안 됐대요. 그렇구나. 공드리 열풍이 분 거는 조금 이후였 근데 막 이터널 선샤인 개봉하고 나서 엄청 여기저기서 막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비주얼리스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고 사실 수면의 과학이 더 잘 됐을 거예요. 한국의 흥행은. 뭐 실제로 2005년 11월 10일에 개봉했는데 재개봉은 2015년 11월 15일. 맞췄나 보네. 그래서 뭐 이제 그 제작 뭐지 수입사 그분께서 이 영화가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꼭 재개봉을 하고 싶다 했는데 재개봉이 훨씬 잘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저는 이제 조금 약간 민망한 표현을 하자면 이제 하얀 숨이 나올 때 이 영화를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숨을 쉴 때 이제 입김이 나오는 걸 하얀 숨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가 겨울에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정말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뭐 보통 저는 여름의 풍경들을 좋아하거든요. 특히 네. 일본 영화들. 뭐 이와이 슌지 영화나 이렇게 여름 하늘이 정말 멋지잖아요. 그 햇빛 쨍하고 들었을 때 그 빛번짐이라든가. 근데 겨울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낭만적으로 그리면서도 겨울이기 때문에 가장 외로울 수밖에 없는 감정들이 이터널 선샤인이 전 되게 잘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500일의 썸머랑 제가 구조가 좀 비슷하다고 네, 말씀을 드렸지만 네, 네, 네. 이 영화도 사실 이별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별로 시작을 하면서 기억을 지우는 과정에서 내가 이 사람과 과거에 좋았던 순간을 계속 반추하게 되고 아 내가 그 이거는 조엘이 반성을 하잖아요. 만나면서 내가 뭐 사실 되게 욕하고 막 자기가 험한 말을 했던 것들 상대에 대해서 못된 말들 나쁜 마음을 가졌던 것들을 반성을 하게 되면서 사실 뇌뇌망상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자면 뇌뇌망상이란 말이 맞아요. 정말 정말 단순 팩트만 봐도 뇌뇌망상이잖아요. 그 기억 안에 자기는 조엘 머릿속에 있는 거지 실제로 클레멘타인이 네. 조엘한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으로써 자기가 그리는 클레멘타인을 통해서 자기가 또 치유가 되고 반성을 하게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까먹고 시작을 하잖아요. 또 그런 구조가 저는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IMDb 가서 트리비아를 조금 찾아봤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 현재 그 클레멘타인이 등장하는 시간은 20분 정도밖에 안 된대요. 영화 안에서. 실제? 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그 뇌뇌망상 속에서 기억 속에서의 존재하는 클레멘타인들 클레멘타인이고 케이트 윈슬렛의 그 캐릭터가 네네. 그 파란 머리죠. 그러니까 초반부에 그 초록 파랑 뭐 그런 파란 머리 빨간 뭐 오렌지색 나오고 초반부에 그 전철에서 만났다가 이제 후반부에 다시 나오는 그 파란 머리 상태의 그 케이트 윈슬렛이 이제 현실 현재의 케이트 윈슬렛 클레멘타인이고 나머지 이제 그래서 머리 색깔로도 구분이 되게끔 감독이 신경을 썼다고 네, 뭐 그렇게는 하더라고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없었으면 구분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구조가 되게 사실은 복잡하죠. 500일의 썸머는 그래도 확실하게 날짜에 그거라도 넘버링이라도 해주지. 맞아. 이거 되게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영화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오프닝 그 도입 부분의 시퀀스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 맞아요. 윌라이저 우드가 와서 뭐 차에 노크를 하고 뭐 여기 왜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을 일부러 좀 그렇게 연출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봐야 아,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영화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저는 메멘토 구조랑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메멘토가 이제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하나는 과거부터 오는 거고 하나는 정시간으로 가고 그게 나중에 만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도 처음에는 저게 무슨 의미야 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뇌뇌망상 표현이 계속 이상한데 그게 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반복을 시키잖아요. 그랬을 때 완전 새로운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앞뒤 구조 사실 이거는 뭐 찰리 카우프만 각본이 위대한 거겠지만 각본이 진짜 정말 끝내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실 전 찰리 카우프만 각본 영화들을 몇 개 봤는데 그걸 잘못 살리면 정말 어렵기만 하거든요. 맞아요. 이해가 안 되고 맞아. 정말 그렇게만 되는데 이제 그거를 미셸 공드리가 비주얼적으로 잘 살리고 그런 정서라든가 이런 걸 잘 담음으로써 이 영화가 완벽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전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되게 그러니까 걸작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영화를 되게 애착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엄청 많죠. 대표적으로 접니다. 네. 근데 뭐 그 정도로 좋다는 느낌이 든 적은 없어서 저도 비슷하게 근데 그러니까 뭐 감정적으로 와닿거나 이런 게 물론 이제 뭐 연애 각자의 연애 경험이나 뭐 그쵸, 이런 그쵸.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혹시 저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누구랑 헤어졌는데 네. 너무 힘들고 내가 정말 이 관계가 없었으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혹시 없는지 저는 없어요. 연애에 있어서는 없고 그 차이네. 그래요? 그게 큰가 보다. 아 그래요? 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세 명만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네네. 감정 있을 때 또 이 영화를 처음 봤잖아요. 근데 진짜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이터널 선샤인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막 그때 한창 그 이거 개봉했을 때 싸이월드에 막 지우고 싶은 기억 막 그런, 이렇게 얘기할까 되게 영화가 가짜나 보이는데 그런 영화는 아닌데.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네. 실제로 그 시술소에 라쿠나 주식회사. 네네. 온 다른 분들 보면은 막 강아지의 유품을 들고 온 뭐 아주머니도 계시고 진짜. 여러 가지 이제 잊고 싶은 너무 그 자기 애완견을 떠나보낸 기억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거를 아예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으면 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들의 좀 뭐 사연도 좀 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뭐 다른 기억, 다른 잊고 싶은 기억들이 있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겠는데 뭐 연애에 있어서는 딱히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아까 500일의 썸머 같은 경우는 연애 전반의 어떤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라면은 이터널 선샤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별 이후 이별 이후의 나의 감정 그 감정 중에서도 너무 완전 깊게 빠졌다가 이제 빠져나오는 과정이고 그 빠져나오는 과정 자체가 자기가 납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좀 차인 것처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이걸 지우고 싶은 거지. 이게 나한테 여운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서도 그 주인, 그 주인공, 이 라쿠나를 찾아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뭐야, 세상을 떠난 애, 뭐, 반려동물에 대한 기억을 지우러 온 사람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사별한 반려자를 지우러 왔다거나 아니면 바람핀 애인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커스틴 던스트가 나오면서 직원인데 하는 말이 아, 요즘은 발렌타인데이라서 눈, 코트를 쓰고 코다란 데를 친단 말이니까. 맞아, 맞아. 저는 그게 진짜 되게 영화가 던지는 되게 지독한 농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실제로 크리스마스나 이런 기념일 같을 때에 극도로 더 외로움이나 우울증이 더 커진다는 얘기도 많단 말이에요. 이별하는 사람도 많고. 그때 이별하는 사람도 많고. 저는 맞아. 그랬을 때 이게 이별과 그 사람의 관계 그리고 기억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장 완벽한 영화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이것만큼 잘 다룰 수도 없다 생각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억을 지우는 과정을 우리가 보험으로써 너무 형상화도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이게 플래시백이라든가 회상이 아니라 그 지우는 과정을 표현을 했잖아요. 그것도 전 너무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되게 공포 영화스러운 느낌의 연출들도 있는데 맞아요. 스릴러처럼 네, 근데 그걸 또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 무섭게 해야지라고 해서 막 음악 깔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슥 지나가듯이 되게 무섭게 해야지. 그러니까 깜깜한 공간들이라거나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암흑 피놀 카메라처럼 찍은 듯한 그런 네. 느낌으로 중심부는 이제 좀 밝은데 네네네. 바깥으로 갈수록 되게 깜깜해지고 그 핀조명 같은 거 쏴가지고 네네. 주위가 잘 안 보이게 한다거나 그런 시각적인 연출을 잘한 것 같아요. 시각적인 같아. 연출은 진짜 대단하죠. 저는 그 부분은 진짜 좋아하는데 이터널 선샤인은 아까 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좀 그렇게까지 약간 이런 건 아닌데 근데 확실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 기억이라는 게 되게 무궁무진한 세계잖아요. 사람들한테도 그렇죠. 네. 아직까지 뭐. 네, 연구가 안 돼. 아 진짜 갑자기 갑자기 인셉션 된 것 같아. 맞아. 아니 그런, 근데 네. 장르적으로 사실 이 영화가 SF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이언스 픽션이죠. 네. 근데 인셉션이랑 맞아요? 비슷한 게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억을 뭐 그냥 머리에 뭐 연결해가지고 기억을 지우고 컴퓨터로 두드려가지고 뭐 맵을 찾고 이게 되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걸로는 그리고 되게 이상한 거 쓰고 막 네 근데 사실 금방 인셉션에서 거죠. 꿈에 들어가는 그 장치도 자세히 보면 되게 조잡하고 그냥 그냥 우린 그냥 꿈에 들어갈 거야. 얘가 설계자야 막 말을 그럴싸하게 하니까. 그냥 바로 납득이 되는 그게 맞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두 영화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이번에 받았어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뭐 말씀해 주시죠. 까먹었어요. 그런 거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되게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부분은 진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은 지울 수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그쵸. 그걸 묘사한 게 네네.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 이터널 선샤인 이거는 뭐 오래된 영화이기도 하고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잠깐 제가 스포일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되게 주제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저희가 맨 처음 봤던 그 장면은 클레멘타인과 오프닝이 클레멘타인과 조엘이 처음 만나는 것처럼 사실 나오잖아요. 오프닝 시퀀스만 보면. 그리고 실제로 영화가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제목 뜨는 것 자체가 15분 뒤에 나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과거의 기억으로 나온 거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네. 시간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엔 맨 처음과 맨 끝에 나오는 그거는 그들이 이미 그 중간에 우리가 봤었던 그 과정들을 다 겪고 난 뒤에 새롭게 다시 결국에는 기억을 지웠지만 네. 서로 끌릴 수밖에 없었던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감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의 구조도 너무 대단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그래서 너 그렇게 힘들어서 기억을 지우고 싶다고 했어. 근데 너 그 기억 지우고 나면 행복할 것 같아? 편해질 것 같아? 약간 저는 이 질문이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런 것 같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상 완벽하게 그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설령 그런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주변인들한테 편지를 보내잖아요. 언급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은 기억을 지워버렸으니까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 근데 이게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왜 500일의 썸머에서도 그냥 톰이 아무 생각 없이 누구 직장 동료 결혼식에 갔는데 썸머가 같은 기차에 타고 있잖아요. 아 네. 너도 결혼식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사람이 오래 사귀고 만나면은 아는 사람들이 엮이고 이러면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너 걔랑 아직도 만나? 막 이런 그러니까 지나가는 지인들의 사람이.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지 않는 이상 그게 그쵸?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 뭐 그렇죠. 네. 근데 그 제작자 이제 부가영상을 다 봤을 때 그 말 그렇게 말은 했어요. 애초에 영화 자체가 논리적 부분이 결여된 영화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걸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밀어붙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블랙미러 네네. 에피소드 네, 같을 수도 네, 있잖아요. 네, 네. 블랙미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다만 이 영화의 장르는 스릴러라기보다는 좀 더 로맨스에 가까운 영화고 그 로맨스에서는 둘이 행복한 장면에 대해서는 그 설렘을 정말 되게 잘 드러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같이 있잖아요. 공존하잖아요. 저는 약간 500일의 썸머가 이터널 선샤인보다 조금 더 밝고 그런 영화 같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굴의 구조가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이터널 선샤인이 좀 더 이제 근원으로 들어간 부분들이고 좀 더 깊고 센 감정에 대해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짐 캐리 연기가 되게 네. 압권이지 않았나요? 그쵸, 그 그쵸. 기억을 지우는 걸 그 중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왔다리 갔다리 네, 하면서 하는 그리고. 그 연기가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인터뷰를 한 거를 보니까 이제 네. 케이트 윈슬렛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짐 캐리는 그 캐스팅이 돼 있었대요. 근데 이제 미셸 공드리가 케이트 윈슬렛한테 이제 캐스팅 제의를 했을 때에 되게 그 케이트 윈슬렛의 표현대로 하면 클래시컬 케이트라고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고전이나 시대극 같은 영화만 찍던 자기한테 그리고 되게 그런 고풍스러운 연기만 했던 자기한테 클레멘타인을 보면은 되게 약간 밝고 자유분방하고 현대적인 캐릭터 그런 여성이잖아요. 그런 걸 제안을 했을 때 되게 놀랐대요. 되게 감명받기도 했고 그리고 계속 그 캐스팅을 해놓고 그 미셸 공드리에 연락을 했대요. 다른 영화 찍지 말라고 그래서 조절을 좀 했다고 그거에 대해 감명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처음에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했었어요. 원래 그 케이트 윈슬렛의 좀 적응한 사람들은 그쵸. 괜히 막 타이타닉 생각하고 아까 얘기대로라면 주디 샤넬이나 그러니까 아니면 정말 그 영화에 나오는 커스틴 던스트 같은 캐릭터나 그쵸, 역할을 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또 짐 캐리는 그동안 또 되게 항상 밝고 대표적 연기라든가 그런 엄청 과장된 슬래스 코미디를 하던 배우인데 맞아요. 근데 그 캐스트 윈슬렛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짐의 성격을 자기가 연기를 하고 자신의 성격을 짐이 연기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자기는 너무 좋았고 흥미로웠다고 또 표현을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배우의 캐스팅도 정말 너무 절묘하게 잘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끌어냈고 또 즉흥적으로 연기한 장면들도 꽤 많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나요? 다는 모르겠는데 혹시 아, 네. 제가 보니까 보통은 그 영화를 찍을 때 동선이 정해져 있대요. 리허설 같은 거를 하고 약간 마크처럼 돼 있어서 거의 철저하게 정해져 여기서 있죠. 카메라가 고정돼 있고 찍을 앵글이 돼 있으니까 조명이나 이런 다 세팅을 또 완전 새로 해야 되니까 근데 미셸 공드리 감독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영화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터널 선샤인을 찍을 때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A캠, B캠 두 개를 놨대요. 두 개를 놓고 그 이어폰이 다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카메라 감독들한테 촬영 감독들한테 다 바로 즉흥으로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배우들이 자기 맘대로 매테이크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선을. 뭐 어쩔 때는 침대 위에도 올라갔다가 어쩔 때는 쇼파 위에도 갔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촬영 감독한테 지시를 바로바로 하니까 그걸 바로바로 담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우들의 자율성이 더 되고 할 때마다 신선한 연기들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고 배우들의 재량권을 되게 많이 존중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제작진 인터뷰 같은 거를 많이 보면은 다 그 얘기를 해요. 완전 미셸 공드니까 마치 설국열차를 찍고 모든 배우나 감독들이 봉준호 감독이 아 이런 감독 막 이러면서 아 그와의 아. 작업은 정말 환상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창의적 천재적 크리에이티브 뭐 이런 얘기들 엄청 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뭐 새로운 방식 이라거나 뭐 자신에 대해 재량권을 했던 부분들 이 그와의 그 작업은 너무 좋았다. 너무 즐거웠다. 너무 크리에이티브했고 뭐 심지어 제작자들은 자신들을 찍을 때 이 장면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이 공들이의 의도를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뛰라고 하니까 뛰고 움직이니까 움직였는데 그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설명도 안 됐고 근데 찍고 보니까 대단한 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그 다 정서에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좋았던 에너지들이. 그러니까 뭐 일례로 보면은 그 초반에 커스틴 던스트가 이제 진료실로 들어가는데 그 헐크 배우 누구죠? 마크 러팔로. 마크 러팔로가 확 하고서는 놀래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걸 테이크마다 마크 러팔로한테 다른 랜덤한 장소에 숨어 있어서 실제로 커스틴 던스트를 놀래켜야 한다. 그러니까 커스틴 던스트도 다음번 테이크를 갈 때는 이 사람이 어디서 확 할지 모르니까 실제로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이제 연기라거나 또 그 IMDb에서 본 것 중에 그 후반부에 이게 코끼리가 뭐 거리에 서커스처럼 지나가는 장면에 이제 뭐 조엘이 이제 그 클레멘타인을 업고 뭐 이렇게 막 대화하는 장면인데 서커스를 관람하는 네. 장면. 네 그러다가 코끼리를 보다가 다시 카메라가 돌아왔는데 이제 예 배우가 이제 클레멘타인이 없어졌는데 실제로 이제 그 짐 캐리한테 얘기를 안 하고 사라졌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촬영을 한 그 테이크에서는 처음에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 그러다가 이제 짐 캐리가 케이트하고 부르는 것까지가 시켰대요. 그렇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장면이 없었는데 네 맞아요. 그게 마침 찍다가 그 서커스가 왔다는 걸 듣고 즉흥적. 가자 아, 즉흥적으로 다시 즉흥적으로 찍었대요. 근데 이제 찍으니까 이제 파파라치들이 옆에서 아이 말 좀 해봐 이러면서 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과정에 중간에 없어졌죠. 그러니까 미셸 곤드리가 이제 그 장면을 얘기를 하면서 그 표현이 전 되게 좋았어요. 가장 마지막 장면에 모두 다 이제 서커스 보면 신나잖아요. 모두가 이렇게 신나고 춤을 추는 광경에서 한 남자만 누군가를 잃은 표정을 하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 정서를 찍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게 느껴져요. 사실은 그 장면 되게 짧게 찰나처럼 지나가서 잠깐 지나가요. 그게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약속이 안 돼 있으니까 처음에는 연기를 하다가 나중에 진짜 케이트 윈슬렛을 찾아버리는 그럴 법하네요. 그 감정이 진짜. 그러니까 인파가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요즘 좀 고민이 되는 게 그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디렉션이 없는 그러니까 배우와 합의가 되지 않은 장면들을 찍음으로써 감독이 얻고 싶은 정서나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뭐 논란도 많이 되죠. 그리고 심지어 그 한여름 밤의 판타지아 같은 영화 같은 마지막 키스 장면을 합의를 안 하고 찍었고 그 감독에 대해서 뭐 뒷말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런 촬영장에서의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게 물론 이제 우리는 결과물만 이제 보고 있지만 그게 괜찮은가에 대한 생각을 전 요즘 들어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감독이나 어떤 그 배우들 간의 권력 구조에 관련된 거냐 아니면 또 이제 또 특히나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인 어떤 수치심이나 더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과 연관된 거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 상태에서 이제 그게 당연히 기본적인 바탕이 된 상태에서 그쵸.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게 결국에는 배우의 그 캐릭터가 아니라 그 배우의 실제를 긁음으로써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안 하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디렉션을 하지 않고 연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나올 수밖에 없는 정서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들어서 그 촬영장에서의 뭐 윤리나 이런 네. 게 이런 게 좀 많이 대두되는데 그 중에 합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네. 찍은 장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우리가 있는 그, 것들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몰래 카메라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뭐 도끼리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네, 네. 그게 이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그 상대방한테 약간 가학적인 어떤 그런 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 배우에게 감정적으로 어떤 데미지가 갈 수 있는 것들은 피해야죠. 그러니까 그 양들의 침묵에서도 네네. 처음에 그 조디 포스터가 그, 네. 그 한니발 박사를 만나는 장면에서 한니발 박사가 뭐 너한테는 무슨 냄새가 나고 뭐 너는 뭐 어느 지방에서 뭐 자라왔을 것 같고 뭐 막 이렇게 막 되게 독설을 뱉는 신이 있어요. 근데 네네. 그게 조디 퍼스터한테는 그 대사나 그 장면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가 누구죠? 그 안소니 호킨스. 네, 안소니 호킨스의 그 대사를 듣고 되게 인상을 찌푸리는 맞아. 그 조디 포스터의 그 표정이 네네. 그게 이제 리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 엄청 혐오스러운 표정이 잡히는데 네. 그 원샷으로 네.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미담처럼 이제 나중에는 이제 트리비아로 나오지만 그게 과연 어디까지 괜찮은 건가는 좀 그러니까요. 이제 고민을 많이 좀 해봐야 저도 해야죠. 요즘 그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좀 저는 요즘 그 저의 이제 마음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러니까 결국엔 개인이고 특히 뭐 이은주 그 고인이 되신 이은주님 같은 경우도 좋은 글씨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았고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끌어낼 수 있는 감정이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사실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건 사실상 저는 좀 이건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죠. 특히 그 여성들, 그러니까 네네, 뭐 이은주도 뭐 노출이나 이런 건 특히나. 네, 뭐 홍상수 영화에 나왔던 이은주라던가 네. 뭐 기타 등등 특히 홍상수 영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회자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아가씨의 배드신 같은 경우도 좀 논란이 되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 경우에는 박찬욱 감독이 되게 최소한의 스태프와 뭐 카메라만 그쵸. 거의 있는 공간에서 동선을 뭐 짜고 리모트로 하고 그랬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배려를 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뭐 뭐든 갈아 넣어서 나오는 결과물이 좋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결과물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들어 이제 과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게 되게 네, 특히나 이제 생각해.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나라 현장 같은 경우에는 좀 까라면 까야지 뭐 약간 좀 그런 건 좀 이제 지양되어야 하지 그렇죠. 않나. 또 그런 걸 거절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되게 까탈스럽고 네. 프로답지 않다라고 하는 분위기도 있고 옛날에 뭐 임건택 감독 영화에서 뭐 이상하 씨 어릴 때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고. 근데 어쨌든 근데 이터널 선샤인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네. 제가 얘기를 최근에 좀 제 화두여가지고 좀 약간 얘기를 꺼낸 건데, 근데 사실 이터널 선샤인에서는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네네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까지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물론 그렇게 찍는 게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 아직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영화를 이제 찍을 때에. 그 둘이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서로 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배우들이 뭐 대본 리딩이나 이런 거 할 때 자신에 대해서 정말 바닥까지 다 이야기하는 한 시간짜리 테이프 정도를 같이 들으면서 그런 식으로 한 게 있대요. 그리고 이제 짐 캐리가 실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나는 뭐 여성을 되게 뭐 무서워한다, 뭐 좋아하지 않는다, 혐오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리허설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나는 이렇지 않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 감정에 자기가 말한 걸 들으면서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그 테이프 녹음 집어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갖고 하고 나서 순간 이게 안 된 거지 자기 컨트롤이. 그러면서 실제인 것 같아요. 리허설 대본 리딩 같은 장면들이 했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 케이트가 안아주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하면서 실제 오래된 연인처럼 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를 찍을 때. 저는 그게 자연스럽게 영화에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 이 촬영이 너무 과정을 보니까 더 좋아졌어요. 사실 그 처음에는 되게 찰리 카우프만의 영화라고 생각 각본이 좋아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촬영장 현장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한 미셸 공드리의 공이 되게 크지 않았나라고 그 비화나 뭐 제작 그 영상 같은 거 보니까 되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터널 선샤인은 특히나 이제 뭐 특수 효과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네. 컴퓨터 그래픽 사용 같은 거는 최소한으로 되게 맞아요. 절제를 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되게 아날로그한 연출.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도 사실은 그분이 그런 걸로 많이 찍었잖아요. 특수 효과가 아닌데 되게 특수 효과처럼 보이게 한다거나.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온갖 아이디어를 다 냈대요. 그러면 다들 반응이 그걸 어떻게 되겠어? 진짜 숱하게 연관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지워지는 장면이나 이런 거는 뭐 앞에 불투명한 유리를 프레임을 깔아놓고 뒤로 빼는 장면으로 찍었다거나 아니면 뭐 그 제일 많이 회자되는 장면이 이제 그 조엘이 클레멘타인한테 험한 말을 하고 너 또 어디서 남자하고 뒹굴다 왔겠지라고 하니까 나가는 장면에서 주방으로 따라가서 짐 캐리가 따라갔더니 갑자기 싱크대에서 나오고 싱크대로 따라갔더니 문 열고 나가고 뭐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그게 카메라를 자꾸 따라가면서 세트에 비밀문이 있었대요. 그리고 욕실로 따라갔을 때에 이미 짐 캐리가 갔을 때에는 클레멘타인은 비밀의 문으로 나고 빨리 달려가지고 주방에 가 있었고 다시 주방에 갔을 때에 그걸 따라갔을 때에 문 밖으로 나가는 거는 케이트 윈슬렛의 대역이었고 그러니까 원테이크로 그걸 찍기 위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 미셸 공드리가 항상 계속 하는 말이 자기는 블루스크린을 되게 싫어한대요. 그러면서 앞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하니까 감정이 안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거를 최대한 이제 실제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계속 그 배우들이 좀더 몰입할 수 있도록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계속 연구를 한대요. 그래갖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끝나봐야 알 수 있는 현장이랑은 다르게 이걸 뭐 12테이크 막 이렇게 가서 다 찍고 나면 다들 달려서 본대. 이거 됐을까? 기다리다가 되면 환호하고 약간 이런 게 모든 그런 촬영 현장에 있었던 거죠. CG를 안 쓰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지치는 지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합의를 잘 시켰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까인 장면도 많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배우들의 성향이랑도 확실히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짐 캐리랑 또 엄청 싸웠대요. 되게 진짜. 짐 캐리도 또 이렇게 약간 도코다이스러운 그런 성격.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DVD 보면은 짐 캐리와의 대화가 있고 케인 트위슬렛과의 대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짐 캐리와의 대화 보면 짐 캐리만 말해. 둘이 관계가 좀 안 좋아 보여. 안 친해 보여. 근데 케이트 윈슬렛이랑 관계가 되게 좋아서 그건 정말 둘이 대화하는 것 같은데 짐 캐리와 둘이 하는 인터뷰 같은 걸 보면은 짐 캐리가 혼자 말하고 짐 캐리가 말 걸면 그때 대답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런 건 되게 아, 미셸 공드리가 촬영 현장을 되게 잘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 레미제라블 같은 영화를 보면은 실제로 뮤지컬 영화가 보통 립싱크를 미리 녹음을 하고 립싱크를 하는 걸로 찍는데 레미제라블은 촬영장에 라이브를 실제로 넣었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배우들이 노래를 하면서 높낮이라든가 이런 것들 실로 감정을 담아 살 수 있어서 더 좋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제작 현장이라든가 뭐 제작사들이 아마 시간 낭비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더 연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연기에 담기고 그러니까 어떤 촬영 현장을 만드느냐가 결국엔 좋은 영화를 뽑아낸다라는 것들을 이런 영화들 보면 되게 많이 느껴요. 매드맥스도 마찬가지고. 전 좀 다른 얘기지만 그 영화 속에서 조연 중에 한 명이 엘리아우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봤을 때도 그렇고 어제 다시 봤을 때도 그렇고 좀 아쉬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좀 비중이 애정하는 캐릭인데 그냥 지나간 얘기로 애정하는 캐릭인데 비중이 너무 적어서 비중이 적어서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지만 저에게 중요한 중요한 되게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요? 그렇 중요한 나쁜 놈이죠. 그렇죠. 처음에 이해 안 가다가 맞아 맞아. 되게 크리피하잖아요, 그 캐릭터가. 뭐 팬티를 훔쳤다는 둥. 깨끗한 거였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대사 연습해가고, 똑같이 대사 그대로 하고. 맞아. 사실, 그러니까, 의료라고 치면은, 그게, 거기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와 그치. 환자는, 그러니까. 개인정보 빼돌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정신과 상담위는 뭐, 환자와 뭐,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뭐, 히포크라테스 선전, 뭐. 그런 것부터 그러니까, 해서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자기 힘든 부분에 상담한 거를 그걸 이용해서 여자를 꼬친다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베네핏 그러니까 어. 자기 그거를 취득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뭐 거의 사기죄나 다름없는. 잡혀가야 돼. 근데 일라이자 우드, 엘리야 우드 어느 쪽이 맞는 발음인가요? 엘리야 우드? 엘리야 우드가 맞는 발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이게 배우 이름들이 항상 표기가 어렵죠. 아니 샤를리즈 그러니까, 테론이 그 요즘은 가장 핫하지 않나요? 어떻게 발음이 맞아 될지. 이걸 그 테론이 테론이 아니라 거의 스롱에 가까운 식으로 짐 캐리 본인은. 얼마나 간단명로요. 캐리 근데 이제 국내 국내 언론이나 이제 지면에서 표기를 하는 게 네네.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클로이 모레츠도 초창기에는 크로모레츠라고 표기를 했어요. 아 진짜요? 크로모레츠? 네 크로모레츠 크로모레츠 그러다가 크로이 모레츠 그러다가 클로이 모레츠가 되고 아 근데 톰 크루즈도 톰 크루즈인지 탐 크루즈인지 아, 이거 약간 다르지 않나요? 톰 아닌가요? 탐 그러니까 크루즈 외래어 표기법상으로는 톰이 맞아요. 그러니까 발음할 때는 뭐 그래서 뭐 가끔 예전에 어떤 기사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아. 리언에도 디카프리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리언에도 아니 그건 옛날, 좀 옛날 그 잡지 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한때 중화권 배우들도 장제를 기점으로 아. 이 발음상의 이름을 불러야 써야 하냐 아니면 한자. 우리가 성룡이나 뭐 이소룡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한자 우리식으로 읽는 그거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서 성룡을 청룡이라고 쓰기 시작하고 맞아요. 뭐 장국영도 주윤, 그러지 않았나요? 주윤발을 저울음파라고 쓰고 맞아.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만 하라고. 저울음파 그러면 뭔가 요리 이름 같은데 맞아, 보니까 주윤발이래. 어. 뭐야? 어. 그걸 끝까지 밀면 괜찮아. 근데 맞다리 같다리 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사이에 그러니까 언론 그쪽에서 합의가 서로 안 돼 있으니까. 뭐 헤르미온을 얘기하는 것도 어디서 허마이온이라고 얘기하기를 하질 않나. 발음상으로는 또 그게 맞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조이디 샤넬도 어디선 또 조이디 샤넬이라고 써요. 맞아요, 조이가 맞다고 발음상으로는 조이가 맞다고 그러는데 네네. 이미 한 10년 동안 주이, 거의 조이디 샤넬이라고 불렀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다시 이터널 선샤인으로 돌아가는데. 네. 근데 진짜 뭐 제가 저번 언제였네 방송에서 약간 미셸 공드리를 까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여전히 그가 좋은 감독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미셸 공드리랑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되게 정말 계속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제작진이나 배우들이 말하는 게 뭐 뭐야 비주얼 지니어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주얼 천재, 비주얼 아티스트, 뭐 비주얼리스트 이런 취역의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되게 그런 부분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그의 아까 말한 것처럼 뮤직비디오는 정말 볼 때마다 감탄을 하거든요. 아, 대단하다 싶었는데 그가 좋은 감독이냐.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 수면의 과학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터널 선샤인 자체도 그렇게 썩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어. 비카인드 리와인드를 제일 좋아하고요. 저도 그 영화 되게 좋아해요. 그 영화는 좋아합니다. 그 영화는 뭔가 영화에 대한 어떤 애정? 뭐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표현된 영화여서 좋은 것도 있고 좀 그 이외의 영화들은 좀 이 사람이 아이디어에 너무 천착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맞아 맞아 비주얼 자체에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터널 선샤인 같은 경우는 이제 찰리 카우프만의 각본이 어쨌든 서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바탕이 안 되고 그냥 그러니까 수면의 과학 같은 경우 저는 되게 별로 이게 저도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인 게 뭐 마음에 드는 분들은 이제 와닿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꿈이라고 해서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이렇게 할 거면은 뭐하러 하지? 약간 좀 이런 그렇지. 그런 인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서사랑 붙냐 안 붙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의 모든 그 뭐야 굳이 블루스크린 쓰면 편한 CG를 쓰면 편한 거를 그렇게 노력을 하고 했을 때는 결국엔 그게 그쵸. 그 정서와 맞닿고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부분과 맞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과연 굳이 인터스텔라의 옥수수 밭을 몇 년 동안 키울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아,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이제 아까 폐기된 아이디어들이 많대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폐기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 얼음 강에 둘이 누워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를 차를 밑으로 넣어가지고 차 카라이트로 밑에서 쏠려고 했었대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대요. 결국엔 까였는데 차를 그 밑으로 어떻게 넣지? 그래서 다 이렇게 얘기를 그건 했대. 스텝들이 알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라고 하니까 그래서 스텝들이 알아서 강이 얼기 전에 차를 띄워놓고 얼 때까지 그거 두는 거야. 그렇군요. 차를 넣는 것까지는 했대요. 근데 이제 어는 거에서 이제 까인 거지. 될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쵸. 근데 위에 뭐 크다란 얼음을 세트에 해놓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강에 넣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감독이 폭주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되게 이 영화에서는 아주 훌륭했지만 그의 모든 아이디어를 다 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했어봐. 그러면 엉망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영화가. 그러게요. 그런 게 근데 그거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되게 이것저것 이어질 텐데 그럼 이건 이렇게 해볼까 이건 저렇게 그러니까요. 해볼까. 사실 그래서 제작자의 역할이라는 게 또 그렇죠, 영화에서 그렇죠. 또 중요한 게 그런 것도 그런 거죠. 깔 건 까고. 이 영화는 다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다 이제 미셸 군드리까지 천재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한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시험이나 다들 머리를 맞댄 끝에 결과를 냈고 네. 그 믿음이 있었고 근데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건 천외 과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유니크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영화죠. 다른 감독이 찍었으면 이렇게 못 만들었을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드는 영화이기도 맞아요. 하고 다시는 사실 안 나올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시기도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특수효과 감독한테 막 둘이 얘기를 하다가 이거는 그 뭐야 블루스크린 쓰면 편해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라고 했더니 자기가 여러 번 써봤는데 아무래도 그린티가 나서 안 되겠다. 그럼 모션 컨트롤 그러니까 속에 뭐 있어서 인형 조종하는 거 그걸 하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곧 여러 개 해봤는데 기계적인 느낌이라서 별로다 해서 결국엔 지금의 상태가 온 건데 만약에 2016년 현재면은 지금은 그리면 진짜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오는 또 별로인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2004년이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영화이기도 하고 유일무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면은 진짜 그리면 진짜처럼 되잖아요. 맞아. 솔직히 저는 뭐 아까 옥수수만 얘기가 나왔지만 네. 그 옥수수가 구분 못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있고 그러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 또 있고 두 개를 잘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이터널 서신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또 유니크함을 드러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주제적인 면 그리고 영화 네. 저는 최근에 이제 또 느꼈지만 영화 촬영하는 그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테크닉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과 너무 저는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단 얘기지만 저는 그 옥수수밭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말해주세요. 아니 그냥 실제로 예. 아 그냥 지금 그거 한 게 맞다. 뭐 그런 딴 얘기지만 옥수수밭이. 아니 저도 뭐. 아, 사실 뭐 CG보다는 아날로그 특수효과나 당연히.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거긴 한데 근데 확실히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물어버려서 딴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그거 자체가 좀 마케팅이 된 느낌이 있어요. 네. 실제로 했다. 비행기를 실제로 날렸다. 근데 사실은 또 옛날에는 사실 당연한 거였기도 맞아요. 하고 옛날에도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최근 영화들은 되게 제작 기간이 빠르잖아요. 근데 옛날 영화들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트 제작에 몇 년 뭐 이런 그렇죠. 게 홍보 문구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세트 제작에만 몇 년이 걸렸다 뭐 이런 게 되게 영화의 홍보 문구였는데 요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도입 스텝 수 몇 명 몇백 명 막 이런 거 엑스트라 몇천 명 막 이런 거 그 제일 유명한 일화가 저는 뭐 그 감독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로사와키라 네. 란이었나요? 네. 란 크 그 진짜 일화를 전 영화는 못 봤어요. 네네네. 일화만 들었는데 이제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찍고 싶은 하늘을 찍으려고 모든 스태프들이 다 세팅하라고 준비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가자 하는 네 맞아요 맞아요. 뭐 그런 장면 에비에이터에도 비슷한 장면이 네. 나오잖아요. 그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그 캐릭터가 영화 전쟁 영화 찍으려고 근데 뭐 이제 구름이 없으니까 비행기 속도감이 안 난다고 해서 구름이 있는 하늘을 찾아서 막 외국까지 비행기를 다 맞아. 끌고서 막 뭐 세월간이 같은 경우도 그 마지막 그 판공초 그 호수 장면 찍으려고 3년 기다렸다는데 근데 그 마더도 그런 게 네.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맨 마지막에 그 버스에서 춤추는 장면을 할 때 그 각이 나올 수 있는 날이 몇 개 없었대요. 맞아 맞아 맞아. 그 도로도 그렇고 무슨 인천공항에서 오는 도로만 그게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 위치 버스 다 했을 때 이게 뭐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가능했대요. 사실 그 영화를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영화 시작됐다라고 얘기도 하던데 그 장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게 나온 그러니까. 거지. 그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 사실 영화가 재밌는 것들이 그런 이제 인력 밖에서 어떤 밖에 기댈 수 없는 요소들이 그렇죠. 들어갈 때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것들이 있죠. 네. 이터널 선샤인. 근데 이게 되게 기술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정에 대한 얘기, 이게 사실, 감정에 대한 얘기라면은 너무 사적으로 가. 한도 끝도 네. 없어요, 진짜. 제가 그러니까 한창 이 영화를 봤을 때가 이제 그런 영화 연출이나 뭐 편집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을 때여서 이제 그때 영화를 보다 보니까 와, 그 생각부터 보는 거야. 이거 콘티 짠 사람 진짜 곧 따개졌겠다. 봉준호 영화 보면 저 항상 그 생각해요. 콘티가 완전 개고생했구나. 근데 그 뭐였죠? 정성일 평론가가 네. 처음으로 영화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스파크 인식의 스파크가 팡 터지게 된 게 네. 영화를 보는데 스크린 너머에 카메라가 보였던 순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많이 들었어요. 예. 이게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영화를 봐야 되는데 네. 다른 걸 보고 완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 저거 카메라 어디다 놨을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몰입이 돼야 그러니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영화를 여러 번 보면은 이제 그런 걸 그렇게 봐도 괜찮죠. 더 재밌는 부분도 있는데 그쵸. 근데 처음 볼 때부터 네. 딱 보는데 야, 저 그냥 저 로케이션 할 때 빡셌겠다 이런 생각 들면 사실 좋은 영화는 아니죠 사실은. 정성일 평론가가 언급한 영화는 아마 그게 뭐 프랑스 문화원에서 기관총 부대인가 그 영화를 보고 뭐 그랬다고 아마 책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프랑스 어쨌든 이터널 선샤인 참 이게 결국에는 기억이 다시 또 좀 영화를 애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영화의 전 핵심은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애 그런 사랑의 감정에서 그래서 정말 기술적으로 뛰어나기만 한 영화였으면 이게 제 인생 저는 인생 영화거든요 이게 인생 영화라고 안 됐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전제로 깔고 이제 거기에 결국에는 이 영화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이별 후의 감정 나의 기억 그 사람을 지우고 싶어 하는 나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우리가 아까 저가 500일의 썸머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네. 그때 되게 구린 제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나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뭐 저 그때 되게 부끄럽거든요. 근데 그때랑 저를 사실 단절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시간이 쌓였고 그게 있으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거지. 만약에 제가 그때의 기억을 지웠으면은 전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그 자기가 정말 싫었던 시절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긍정해야 한다? 긍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네. 그때를 지워버리고 내가 보기 싫은 거라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결국엔 나를 만들어내고 나를 구성하게 되고 이걸 가져가야 된다. 물론 그걸 했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 시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말은 그냥 아 그때는 내가 디딤돌이고 내 성장 동력이었다라고 말해버리면 또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나는 선으로 쭉 이어져야 지금의 내가 온다. 약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뭐 정연종 시인 그런 얘기도 저는 되게 좋아하고 인생에는 세이브 더 리셋도 없다. 요즘, 게임은 아니니까요. 제가 요즘 다크 소울 2를 플레이하고 있는데 정말 세이브도 없고 죽음으로 경험치가 쌓이는. 네. 아무튼 저는 네. 저의 인생 영화는 인생 영화죠. 연말 영화. 이터널 선샤인. 네. 도군의 짜영업은 뭐죠? 도군. 제 짜영업. 잠시만요. 여러분 그리고 방송 들으시고 각자의 연말 영화 있으시면 팟빵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고 세 명 중에 어떤 영화에 더 마음이 갔는지 공감이 가셨는지 투표라도 세워야 되나? 투표 기능 없어. 그런 거 없어요. 트위터에 팔로워도 적은데. 네. 네. 저의 짜영업 저 이제.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잖아요. 올해 짜영업에 대해서 할 때. 네. 그래서 네. 올해 제가 안 것들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영업을 한다면 이것을 한다. 네. 라고 했을 때 저는 저의 영업은 혼자를 기르는 법. 이번 주 금요일 도군의 짜영업자에서 만나요.